내 맞은 것 같이 너무해 to the right 말이 돼 to the left Hey girl 내 심장이 이 박동이 난 감당이 안 돼 계산 같은 건 몰라 네가 좋아한 건 알아 너를 놓치면 난 안 돼 넌 내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okay.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You got me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okay. Like a gorilla Just go like Girl adrenaline 나 굉장히 원래 민첩 순발력 하나는 끝내줘 진짜 타이밍이 오면 완벽해 to the right to the left 너 위부터 그림자까지 완전 다 내 살 지시나 손에 동공 널 보면 떠올라 붐붐붐 계산 같은 건 몰라 네가 좋은 건 알아 너를 놓치면 난 안 돼 넌 날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저 택도 없는 겁쟁이들 아니껌 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밑동이 막 건전지는 너 시계처럼 틱톡 모두 같다고 싶어 해 like nobody 그래도 승리는 내 껌 strong baby 널 놓고 빠져들어 yes I love believe 뭐든 해줄게 여긴 말래 public